먼저 양팀 응원단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선 청팀, 네, 어서 나오세요. 권기혁 씨 그리고 양윤희 씨. 여보세요. 예.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예요? 모든 시합이든지 이기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청팀 응원단장 콩격이에요. 양윤이에요. 잘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여기에 맞설 백팀의 응원단장 이기동, 이대성 두 분이 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백팀 응원단 다음 달에 이기동 미남자 이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라 틈 한번 애타고 등질 수 있나 아지랑이 언덕에 부르르간 보리 따라 설향기 시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에헤이 사람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 틈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개구장이 시절엔 누가 건나 길을 재며 동구바 광터길에서 공차기 하던 에헤이 사람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hey! 여보게 친구 웃었나 보게 어쩌다 말라 틈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배부른 날 동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며 두 어깨 맞닿은 전에 노래 즐겁던 에헤이 사람 전에와 난 친구야 친구 친구야 친구 친구야 친구 흘러가지는 바람 속 머리카락 날리며 뭐를 지금 웃으면서 보내마 이앞두고 떠나지만 눈시울이 뜨겁구나 아하하하 긴긴 날을 그대만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내는 이 슬픔도 그리움도 참고 지내리 휘몰아진 바람 속을 머리카락 날리며 떠나야 하는 너를 지금 웃으면서 보내봐 기약 두고 떠나지만 널 심히 뜨겁구나. 아, 긴긴 나를 그대만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보내는 이 슬픔도 그리움도 참고 지내리. 지는 바람 속을 머리카락 날리며 떠나야 하는 너를 지금 웃으면서 보내.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일인가 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아, 아, 진정 난 몰랐었네. 차라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왜 내가 말을 못했나. 이렇게 혼자서 가슴 아플 걸 왜 내가 말을 못했나. 나만을 사랑하며 가는 당신을 왜 내가 잡지 못했나. 이렇게 혼자서 눈물 흘릴 걸 왜 내가 잡지 못했나. 아, 떠나가고 없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난 것도 오빠 같지 않네. 우리 처음 사랑한 것도 오빠 같지 않네. 서만눈에 별을 보며 사랑을 약속하던 그 옛날 옥화당 옥화당 우리들이 헤어진 것도 녹화 같지 않네. 기약도 없이 헤어진 것도 녹화 같지 않네. 서로 멀리 헤어져서 서로가 잊지 못한 곳 조금만 독하다 독하다 잠시라도 정말 잊지 못한 곳 목과방 목과방 목과방 목과방 그 옛날 목과방 구비구비 돌아서 나 여기 찾아왔네 해나 맑아시 구름도 내 맘이냐 그린 모습 그리고 우시제 산만 후에 나의 눈길 머무네 아 없었다. 누가 해나 마신 물 한 모금 주군요. 이 불조심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꼭 고충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가수분들도 다 아시죠? 다시 크게 대답해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아는 사람 알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뭐 키우 다시 피운 애들이라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말은 참 좋은데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냥이 켜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꺼졌습니다. 이 꺼진 물을 다시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꺼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꺼진 불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니까 완전히 꺼졌어요.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 않습니다. 이건 꺼진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두 손으로 다 줘도 꺼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꺼졌으면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에요? 다시 봐야죠. 그러면은 하루 온종일 들여다봐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꺼졌으니까 다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삼촌이 6박 7일 동안 보시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하셨는데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추가로 꺼진 불도 3회에 걸쳐서 다시 보자라든가. 약동강 강바람 시마폭을 스치며 우린 간 돌아보니 소식이 오네 큰일이 사고이면 누가 몰아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이요 에헤이요 너를 줘라 사태를 줘라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옥날센터에 비둘기처럼 단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장 속에는 암탉이 북한 옆에는 거위가 나무 밑엔 염소가 고향간에는 송아지 닭장 속에는 남탁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대나무 밑엔 염소들이 양간에는 성아지 깊은 산속엔 뻐꾸기 뻐꾸 높은 하늘엔 종달새 종달 종달 꿈두막 위엔 고양이 킥킥 킥킥 여보세요 고양이 해봐요 가루길 때는 강아지 깊은 산속엔 벚구기가 높은 하늘엔 종달새가 문두마길엔 고양이가 가루길 때는 강아지 새색시 데려간다니 밤이면 사랑방에 호롱불 밝히며 단둘이 마주 앉아 속삭이며 사랑하려는 박씨와 신랑이라네 새 신랑 따라간다네 정이는 성황당에 몸을 빌며 단둘이 마주 앉아 속삭이며 평생을 살아가려는 박씨와 신랑이라네. 지난 7년 전에 왔을 때 제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지신 분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제가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원래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번에 7일 가요제 가서 우리 한국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을 알려주신 분인데 이봉조 씨의 작곡 작사로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얼굴 다정의 노래. 해가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웃는 얼굴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달이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만나서 그러니까 당신을 믿을 수 없어. 텔레비전에서도 한번 했고 또 방송국으로도 한번 몇 번 했었는데 노래 곡목은 이거야 정말. 만나려는 그 사람이 얼굴.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이쁜 게. 요거 좀 봐요. 네, 너무 이쁘죠? 아주 이쁘네. 깐느낙인데 네. 누구든 닮은 것 같아. 안만 봐도. 또 나 닮았다 그러려고. 외국에서는 너무너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대요. 이태리 금방으로 네, 많이 그렇죠. 나간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짜리몽땅한 게 사실 이쁩니다. 자, 이번에도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네. 또 인기 가수 한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네, 이예나 씨. 네. 불란서 영화처럼 박수로 맞이해서 이예나 씨 감사합니다. 이별의 장면을 보고 있는 듯 싶어 안 느끼고 있다. 웬일인지 당신은 주인공이 되었고 혼자서 안개 속에 사라져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이 깨 전화도 없고 쓸쓸하게 한 달이 지났네. 이를테면 내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 사라지는 뒷모습 지켜봅니다. 만나면은 다음엔 이별이 찾아오고 누구나 똑같은 되풀이를 하죠. 언제나 나리아리라 라라라라라라 내 안에 나리아리라 라라라라라라라 내 나리아리라 라라라라라라라 내 안에 나리아리라 산에 사는 새야 상상이 보기 좋아 고개 넘어 나도 사랑을 찾아가네 걸어도 즐거운 마음에 보이네 기울이운 알고 나리아리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세상이 보기 좋아 고개 넘어가도 사랑을 찾아가네 멀어도 사람아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까 생각했죠 웬일인지 궁금하길래 다시 만나보니 반가워요 호야꼬 아이가. 우리 이제 만날 때 자기라 불러 시작하는 머리로 서툴긴 해도 때로는 꽃과일이 맞았거든 어색한 발음이 매력있지 누가 알아 우리 이제 만날 때 자기라 불러 시작하는 말이라 서툴긴 해도 아 인수씨 인수씨 없는 세상은 불 꺼진 항구요 양말 없는 구두요 밥 없는 도시락입니다 아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헤어지지 말고 정열적인 포옹을 하십시 네. 아 인수씨 뭐? 무슨 계집이길래 이렇게 남의 바지 잘라 붙으십니까? 믿으십시? 인수씨? 어? 도가 인절이 탔어 아! 인절 어디다가 가지고 올지는 되는 거? 뭐하는 여자길래 남은 사랑을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인수씨 미안하게 됐으니 근데 이 아저씨나 아버지가 그 춤추시는 거 그거 너무 흐렸어요. 헐었다니? 예, 옛날 거야. 무슨 소리냐? 요즘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춤을 안 춰요. 어? 소울이라는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 그거 그거 할 줄 아냐? 소울! 어! 간다고 하지 마오 날 두고 간다고 하지 마오 크고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리저리 세월만 가네. 돌아온단 말이나 말지.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이리저리 세월이 가고 해가 지나면 잊혀진다 누가 말했나. 이리저리 세월만 가네. 산도 멀리 가시더니 한 달구다 해가 또 가도 왠지 한잔 없네. 언제 오시려나 한 달구다 해가 또 가도 괜시 한잔 없네. 괜시 한잔 없네. 괜시 한잔 없네.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소원되는 너와 나를 흉보는가 봐. 설레이며 말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보따리가 놀리는가 봐.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나리. 가슴이 없어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요하면 나설 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난 못 나리 난 못 나리 난 못 나리 나는 못 나리 낯선 명동 거리 밤을 깊어가니 옷에 불빛이 찬란하구나 앞을 쳐다봐도 뒤를 돌아봐도 모두를 웃는 얼굴 흐뭇하구나 허허리야 허허리야 허허리야 허허리야 나중에 가는 길에 빗방울만 자꾸 뜨뜨뜨 떨어지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향을 떠나온 지 몇 해나 되나 하고 손꼽아 흘려보니 아득하구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누나 동생 모두들 잘 있는지 궁금하구나 허허리야 허허리야 허허리야 허허리야 나중에 가는 길에 빗방울만 자꾸 뚝뚝 떨어지네 1976년도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고 득점을 한 17만 172표의 송대관 6년도 최고 인기 가수는 송대관 군에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우란도 못한다 내가 파왔단다 슬픔 버텨도 고문도 모두 모두 들켜라 안 되면 무호한다 노력하면 쨍하고 우란은 돌아온다 쨍하고 우란은 돌아온다 뜨고 뜨는 우리가 괴롭지만 나의 일생 무너지며 산뜻하게 만든 날이 돌아온단다 쨍하고 그 날이 돌아온단다 우울하고 왔다가 내가 가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믿겨라 안 되면 없다가 노력하면 쨍하고 불나는 돌아온다 뜨거워진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을 무너지고 산뜻하게 만든 날 돌아온다 쨍하고 불나는 돌아온다 하고 불나는 돌아온다 하고 불나는 돌아온다 나는 비리 보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도로 다닌다. 오진 비바람이 불어도 어센 눈보라가 닥쳐도 멋진 비리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따라가는 도돌이 멋진 길이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도돌이 멋진 비리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가수들이 하춘화 양은 금년으로 10대 가수 무려 7번째 수상자입니다. 1974년도 가수왕으로 군림했고 불새 한 마리 잘했군 잘했어 서울 손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놨고 하춘화 양은 6살 때부터 무대 생활을 시작해서 민요 가요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창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줄기 가로수 푸른 길을 둘이서 말없이 나만 걸어가면 사랑하는 기쁜 두 마음 나를 헤어서 나만 가르 4세 경영학과 4학년생, 부모님이 대외동 딸로 1978년도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했었습니다. 그때 내놨던 곡이 그때 그 사람, 듣기는 피아노 여인, 애절한 음색으로 최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뽑아주신 인기 가수 오종선 양이 등장합니다. 마음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종선 씨. 하늘엔 별들이 흩어져 We'd like to dance with you. Up somewhere and not allowed to walk the streets. 자, 이 남자를 춤추는 걸 보니 어디 감옥에다 가둬 놓던지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이 말이죠. 우리 도는 것 같다고 그래. 오키 양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Now, Miss Oki Lee will sing another song. 속에 새겨 아름다운 것일까 그대를 기다리며 아픈 마음 그대를 기다리며 아픈 마음 달래네 이은아 양의 노래 들어보러 하죠. 밤차 조용한 미소. 멀리 저기 우리 나를 두고 잊어야 하네 잊지 못할 사랑이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헤어진 날 또 만난다네 그저 소리 당신 모습 비칠 때 흐려지는 두 눈길이 보일 때 바보처럼 말 못하고 사랑하기 때 그라며 향기로 지난 추억 내 진정 너무나 사랑했던 당신 모습 그런 내 마음속에 비치는 조용하게 미소지는 입술 지난 추억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라며 중무로 걸어갈 때 쇼윈도 그라스엔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샛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돌아오는 일요일은 일요일은 기타 치며 노래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일요일은 즐거워 일요일은 즐거워 라라라라라라라 그리 만나는 그날은 어디로 갈까요 공원을 갈까 구경을 갈까 꽃이 피지만 이별하는 마음 찬바람으로 이별하는 마음 겨울이라네 불타던 그 여름은 사랑이거든요 지는 이 가을은 추억이래요 겨울이라네 사랑하는 마음 4월이지만 사랑하는 마음 꽃이 피지만 이별하는 마음 찬바람 불어 이별하는 마음 겨울이라네 불타던 그 여름은 사랑이거든요 아직은 이 가을은 추억이래요 사랑하는 마음 이별할 때만은 겨울이라네 감사합니다 해밝은 길을 삐그덜 삐그덜 달구지가 흔들려가네 덜거덜 덜거덜 삐그덜 삐그덜 흔들 흔들 흔들려가네 주름진 얼굴 무슨 생각 뛰그덕 뛰그덕 뛰그덕 흔들 흔들 흔들려라 이 길을 곧장 가면 꿈을 꿈을 꿈을 보겠지 그 마을에 복스러운 며느리감이 있다던데 해밝은 길을 뛰그덕 뛰그덕 달구지가 흔들려가네 뛰그덕 흔들 흔들 흔들려가네 먼 훗날 남겨치리라 우리들 너무나 고운 빛으로 덩그른 사랑은 이대로 돌이 된대도 변하지 않으니 너와 나의 꿈 같은 사랑 그렇게 전해지리라 사랑의 전설로 생각날까 사람 줄일라 알면서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울려줄 수 없나요?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당신의 곰 얼굴이 날이면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서 아 오늘도 눈동자는 맺혀지네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눈물 감추려고 최고 인기 가수상 별칭 1978년도 가수왕 최헌 합니다. 김성준 선수가 또 특별히 최현 씨에게 표석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현 씨에게 드린 1978년도 최고 인기 가수상 이 가수왕에게 드리는 이 트로피는 순금 30돈으로 마련된 트로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몹시 흥분이 되신 것 같은데 얼굴이 다 창백해지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여 당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꿈은 아니겠지 너로 때 나여 당신의 눈동자 눈썹에 태양은 아니겠지 서울의 창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비도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보라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 헤어져 멀리 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1977년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 18만 6,997표를 얻은 태연이!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낙엽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 79년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 금년도에는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금 30돈입니다. 30돈. 1979년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 18만 5,550표를 차지한 태은이! 자, 새벽비 앵콜송입니다.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자, 오늘 10대 가수들이 불꽃 튀기는 노래 대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심사를 해주실 심사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따뜻한 박수로 맞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원 먼저 MBC 선정 우수 여자 연기상 수상자인 김윤경 씨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네, 김윤경 씨입니다. 다음 MBC 선정 최우수 남자 연기상 수상자 김무생 씨. 자, 나와서 인사드려 주십시오. 네, 김무생 씨입니다. 다음 파나마 국제영화제 및 76년도 대종상 여자 주연상 수상한 바 있는 최민희 양. 네, 최민희 양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화계 원로이신 김이갑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금년도 미스 코리아 정관현 양. 네, 금년도 미스 코리아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다음 동양 팬텀급 챔피언 연동균 선수. 다음 본 문화방송 경향신문이 공모한 신문소설 500만원 고려 당선자인 강유일씨. 네, 여성입니다. 다음 국수 최고위 최강자 왕위 국기전 등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육관왕의 프로기사 조훈현씨. 네, 바둑의 왕자입니다. 다음 일일 드라마 3인곡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MBC TV 탤런트인 박원숙 씨. 다음 가요계 원로이시자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실 김정구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었다. 현재 한국 중량급의 호프인 유재두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1977년도 미스코리아 선 이정화 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MBC 텔레비전 인기 탤런트 이정길 씨 인사드리십시오. 현재 당신에서 좋은 연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향신문 연재소설 초토의 작가 조선작 씨가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세계의 정상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산사나이 고상권 씨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희극 배우이자 오늘 심사위원장이신 김희갑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MBC 텔레비전에 매일 나가죠. 이 밤을 즐겁게 MC를 맡고 또 미모스타인 이영웅 양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MBC 탤런트 김윤경강 나오셨습니다. 김윤경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는 10월 3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MBC 텔레비전 1일 연속극 빨간 능금이 열릴 때까지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신인 탤런트 임정아 군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희 MBC 라디오에서 다정한 음성 놀라운 재치로 늘 여러분과 함께 속삭이는 인기 DJ 임국희의 요예 임국희 씨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78년도 아시아 영화제 최우수 배우상 수상자인 김자옥 씨.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화장품 소속 인기 야구 선수 김재박 선수. 감사합니다, 김재박 선수. 1978년도 미스코리아 지인 손정은 양.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기 배우 겸 감독이신 신성일 씨. 감사합니다, 신성일 씨. 오랜 고초를 이겨내면서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제4봉 등반에 성공한 등반가 유동옥 씨. 다음은 인기 코미디언이면서 MBC 코미디언 시대 새로운 실장으로 선출된 이기동 씨. 네, 감사합니다, 이기동 씨. MBC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인 여성사롱 임국희의 여의 진행자 임국희 씨. 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국제 기능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최성범 씨.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사위원장이신 김희갑 선생님입니다. 네. 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979년도 미스코리아 진 서재화 양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영화배우 이영옥 양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텔레비전 안국동아시의 주인공 김영란 양. MBC 라디오 오늘도 이규혁 정혜경과 함께 인기 DJ 정혜경 양. 무용가 문일숙 씨. 인기 영화감독 문여성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박력 있는 사나이 배삼룡 씨 나오셨습니다. 귀염둥이 탤런트 손창호 씨 감사합니다. 국악인 조상현 씨 나와주셨고요. 다음에 심사위원장 현인 씨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